널러 통나무지 창가에 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새우네. 길이 나는 잔잔을 마주하고 앉으면 그 사람 목소린가 숨어오는 바람 소리 숨어오는 바람 소리 있으니 슬프지 않네. 수 없는 당신의 사랑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빗소리는 그대 목소리 Thank you.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대를 사랑하오. 사랑이란 얼마나 참아 벗으며 떨어진 잎새 위에 어린 얼굴 그 모습 보려고 가까이 나를 두고 저만 꿈 또 멀어지네 아 이 길은 끝이 없는 길 보내길 싫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어디쯤 가고 지워버리고 슬픈 계절에 우리 만나요 해맑은 모습으로 우리 모두 별들의 푸름으로 태어나서 별과 바람에 가슴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슬픈 계절 이곳을 지나치는 이름 하나 있습니다. 하얀 나무 소낙비와 목련을 지난 영혼의 계절 잃어버린 그대의 시름을 불러놓고 나는 부릅니다. 그대의 사랑인 줄 알았지만 헤어질 줄 몰랐어요 나 이렇게 외도 슬픈 노래를 간직할 줄 몰랐어요 내 마음의 고향을 따라 가슴 지워버리고 슬픈 계절에 우리 만나요 해맑은 모습으로 해맑은 모습으로 해맑은 모습으로 시절 만난 사람 변치 말자 약속했던 우정의 친구였네 이유도 없어버린 아담과 이브처럼 Thank you. 변함없는 내 제일 눈 너를 못 믿어 마침 내 가슴은 소들이 제 말와 철없던 어린 시절에 답없이 가버렸어도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만 아픔처럼 여울치면서 안개 파란